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지 900일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1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 리온대 성원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각계층 군중 5천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9월 3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강제 해산과 관련한 사설을 실었습니다.